바로 월등함. 어차피 그년 결국 내 곁에 머문다. 따스하게 따뜻한 차에 함께 끈적한 레이 찰스 음악을 감상해. 나는 피지 못할 것도 피게 해. 이미 내 랩만으로도 그녀를 거치게 해. 쿵쿵쿵 심장이 뛰네. 기다리던 것이 우르르 한 번에 니기에 받아라 니가 그간 원하던 거. 날 짜잘한 랩 지망생과 다르단 거. 이건 달콤한 거 뻥한 직업. 설레는 맘에 100% 너 잠 못 잘걸. 시간이 지나니 신화가 오네. So fresh 섹시한 내 고뇌. 난 네 고막에 승결을 했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urn it up now. Hey, turn it up loud. Hey, hey,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 매직. 제이드러들 약 올리는 메시지. Turn it up loud. Hey, turn it up loud. Hey, 나는 전 걸리아노 디고 루이 비톤 엑스바나슈와 예슬 루트앤게 밴드. 지방시 알렉산더 맥퀸. 도시도와 슈손제나돈 페리롱핑. 대두 저주받은 체구. 너구들과 나는 엄연히 다른 레벨로. 빠른 실내로 갚아주지 배로. 부러우면 덤벼봐라 조심해라 꿈속에 바대로. 나는 달콤한 거 뻥한 직업. 설레는 맘에 100% 너 잠 못 잘걸. 라라라 나타타타. Hey hey 많이 내타. 언제나 주먹 굳어도 관대하라. 담백하다 기름기와 거품기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당당하다. 빙구 없다. 난 너의 고막에 승결을 했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urn it up loud. Turn it up loud.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 매직. 제이드러들 약 올리는 메시지. Turn it up loud. Turn it up loud. 내 삶에 너 만족할란다. 너와 나 에미래는 짱짱. 일하고 즐기면 단단해. 단단대로보다 단단해. 내 삶에 나 만족할란다. 너와 나 에미래는 짱짱. 충실히 일하고 즐기면 단단해. 단단대로보다 단단해.